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운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족도기내 공화국 농업, 축산 및 식량상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10일 김용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족도기내 공화국 종부대표단 단장인 빅토르 그랑헤 메일의 농업, 축산 및 식량상이 전달했습니다.